찬 바람도 너무 상쾌해. 이 세상 무엇보다 큰 선물. 오늘은 모든 일이 잘 될 것만 같아요. 나 용기 내보란 듯이 하얀 눈이 와요. Kiss me, kiss me 이 겨울이 가기 전에 love me. 숨겼던